6.15 공동선언 치르던 남수기운의 부문별 단체들이 12일 서울의 괴뢰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수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6.15 남수기운의 부문별 단체 대표들은 통일부에 보내는 요구문들을 각각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6.15 공동선언 치르촌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와 300인 서울평화회의가 12일 서울에 있는 괴뢰정부종합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북남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